또 연습해 두 눈을 크게 떠 이런 표정을 난 좋아해 어떻게 하면 더 연약해 정조해 보일까 안 꾸민다 꾸며보곤 해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 넌 Let me just say it now 두려운 내 모습까지 감싸줘 나는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Rewind it back over and over Show's over Take a lead It's make love or make believe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 넌 Let me just say it now 두려운 내 모습까지 감싸 안아줘 난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